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재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방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덕담이라도 좀 주고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서둘러 마치고, 들어와서 방금 라면에다가 만두 좀 넣어가지고 먹고 이제 급하게 앉았어요. 여러분, 지난 한해 어떠셨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옛날엔 구정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뭐 그냥들 설날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을 더 많이 설날로 보내시는 것 같아서, 같으신데, 그래도 또 오늘도 연휴고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방송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급박하게 제가 조금 아까 광고를 드렸잖아요. 계속 갈등을 했어요. 일을 내가 마칠 수 있을까? 제 시간에 어떨까? 그래서 갈등하고 있었다가 좀 후다닥 집으로 뛰어가자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낮에 여기 시간으로 낮에 오늘 여기는 아직 말일이죠. 그렇게 덕담이라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은 들어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한 해가 말이죠. 이제 한국으로 지금 지난 한 해죠. 다사다난했다라는 말 가지고는 뭔가 턱없이 부족하고 공허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전에도 한국 사회는 현대에 들어와서 저처럼 나이가 안 많은 사람도 너무나도 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올라가면, 일본 제국의 강점을 겪으셨죠. 그리고 미군이 점령군으로 왔다고 선포를 하고, 3년간 또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북한은 뭐 러시아가 또 김일성을 꽂았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그큰 비극이 있었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통일을 해보려고 한 젊은 청년이었죠.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김일성이 한번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다가 그 틈을 타서 또그 땅따먹기에 뛰어든 강대국들이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한민족이 아주 어려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좀 80년대 들어서 전 세계가 호황이다 보니까 좀잘살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는데, 박정희가 죽고 18년 2개월 동안 철권 통치, 사람의 기본권까지 말이죠. 저당 잡고 박탈하고, 이민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숙청하고, 또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18년 2개월 동안에 그 독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고, 박정희가 죽었네? 부하 김제기선에 의해서 죽었네? 부마 항쟁 때 정말 무지막지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서 김제기가 죽였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서울의 봄이 오는 듯 했는데 또 전두환이라는 개떡 같은 놈이 정치 군인이 또 등장을 해서 나라를 아주 풍비 박산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법들 막 만들고 말이죠. 자유를 또 구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와서 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어찌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기는 하지만, 올해, 사실은 벌어진 건 올해는 아니지만 발견된 건 올해죠. 이걸 웃을 수도 없고. 한 여자가 한 나라를,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했었단 말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국정농단,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점점점. 이런 정도의 말 가지고는 도무지 지난 한 해를 말하기는 너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래요. 충분치 않아요. 이런 지난 한 해를 이제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멘붕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멘붕이 왔다는 건 정신줄을 조금이라도 놨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에 의하면 뭐 청년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 홍보물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취업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고민거리에서 큰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청년도 사람인데 취업만 고민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먹고 사는 일만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청년들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고,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내 잘못이다라고 통곡하셨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만,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되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보다 약간 선배 되시는 이런 분들이 조성해 놓은 사회가 헬조선이다라는 거죠. 만들어 놓은 나라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두 개가 있어도 말 못하죠.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저 고개 숙여 잘못을 빌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들어와 주셨네. 야,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를 했더니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미국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나요? 한인교회 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안 해요. 한국 교회가 하죠. 12월 31일 날은 1월 1일보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큰 날이에요. 그날을 명절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지만 웬만한 명절보다 훨씬 크게 지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은 젊은 애들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젊은 애들 많이 모인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 없어요. 없고 그냥 그날은 목사들도 다 쉬죠. 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물어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물어오셨죠? 작은 자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판에. 그래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절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정해놓은 절기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형제들하고 한 해를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뭐 의미가 있으니까 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 밤에 늦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정말 만만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밤을 샐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행사로 딱 마련했고 나오라 그러면 나가봤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고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늦게 가면 새해 첫날을 늦잠 자고 말이죠.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별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뭐그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행실로 인해서 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주의를 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도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유스럽게 참석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늦잠 자는 거로 시작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좀그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저녁형 인간이신 분들은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신다고 하더라도 그날 막그 12시에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떡국 나눠 먹고 그밤 늦은 시간에 말이죠. 그 늦은 시간에 떡국 먹는 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막 취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오다 집에 오면 2시 반, 3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늦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년 감사 예배도 없겠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여리고 작전 21일 단일 새벽 기도회 등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불특정 어떤 행사로 진행하는 목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건 있지만 대개의 교회들이 그런 걸 절기 삼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는 있는 걸 봤어요. 미스바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는 건 봤지만 그거 뭐 전체 하는 건 아니고 뭐 목사가 아무래도 교인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고 모아서 기도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그것을 실천케 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하나나 두개 이상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모으는 경우는 좀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절기 삼아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단톡방에 새해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단톡방에, 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비밀의 제그 애청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따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저는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새해는 복 많이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더라. 내가 적극적인 몸짓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복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너의 구원을 이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일하심, 절대 주권적인 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오염이 막아지는 거기는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쟁취해 내십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극적으로 행하시자고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중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새해에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자주자주, 날마다 점검하시는 우리가 행동을 하십시다. 그래서 복을 많이 쟁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노동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라, 라고 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하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서 내쫓겨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노동이 있죠. 이건 이제 폭력적 노동인데, 이 폭력적 노동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쉼은 정신적인 쉼이죠.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사실은 진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진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 성경은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팩트 개념으로 봐서 진리다라고 고집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필사를 수도 없이 거쳐온 이, 그 다음에 번역을 했잖아요. 지금 이 번역서. 이 번역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과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팩트다. 이런 차원으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으며 빠져나가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차원에서 진리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인문학이나 자연 과학 등에서 규정지는 진리의 개념하고 그들의 그 진리에 대한 개념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개념하고 터미널로지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진리라는 거고 예수께서 진리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세상 임금의 속박으로부터 또 폭력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2016년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만난 적 없습니다. 죄다 거짓말하고 있죠? 대통령서부터 전부 다 거짓말해요. 정치인들 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들과 유착 관계를 보였던 경제인들 다 거짓말하죠? 다 거짓말. 그렇죠? 4대강 파제 낄 때는 학계에 있는 그 교수를 비롯한 그 학계에 있는 종사자들, 그 사람들도 다 거짓말했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들도 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중들은 스님들도 다 거짓말했어요. 사회가 전부 거짓말로 아주 그냥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니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회가 위험하게 되는 거, 내 삶이 위험하게 되는 건 거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뭐로부터 자유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뭐죠? 세상 권세의 압제로부터 자유. 세상 권세는 뭐예요? 세상 권세 누가 쥐고 있죠? 사탄. 사탄의 최종적 목적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며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폭력적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요, 위험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시고요. 그래서 평화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하나하나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새해에는 복 많이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인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스트리밍 대기 중에 방송이 안 나와요?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성현빈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저도 처음 뵀는데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김성기님 왜 계속 스트리밍 중이에요? 안 나와요? 이상하네. 아, 업로드된 영상은 이미 몇 번 보셨군요. 근데 라이브 채선 오늘 처음이시라고요. 아, 우리 윤정님 들어와 주셨고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를 길게도 드렸습니다. 새해 인사가 막 조직신학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두 번 함께 했죠. 오프라인에서, 그죠? 제가 한국을 두 번 갔어요. 물론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작은 자교회의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쵸?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번을 돌아보면 말이에요. 첫 번째 제가 갔었을 때는 막 질문들을 내놓고 막 대화를 많이 했어요. 물론 두 번째도 그랬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김쌤께서 그 삼막골에서 우리아님하고 대토론을 벌이셨죠. 제가 이제 약간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을 경험을 해보고 느낀 거고요. 항상 우리가 뭘 좀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의 만남이 기뻐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이 참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그 스누피님, 대전의 스누피님이 제안은 뭐 그분이 결정해 하신 건 아니지만 장소는 이제 거기로 이렇게 확정을 짓고 그분이 그렇게 빌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덕유산의 무주 리조트를 값이 쌌어요. 25평짜리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그 놀러도 갔었단 말이죠.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좋은데 올해 이제 다음에 제가 나가면 그런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나갈 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제가 나가면 한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처음 만남 때는 그냥 속에서 있는 말들을 궁금한 것들을 마구 쏟아내셨잖아요. 이제 좀 좁혀서 그 주제 한두 개씩을 공부를 하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싹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들었던 거, 물론 그동안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비밀의 제도 많이 들으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성경 공부를 좀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주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선택해서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은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제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성경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교훈은 닥트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뭔가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을 교훈, 즉 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픽업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각 지역에서 조용한 카페를 좀 알아봐서 좀 그런 카페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 말고 다른 그 장소도 있으면 좋은데 어느 가정집이 좀 문을 열어주시면 가정집에 신방 겸해서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윤정님이 천정기관이라고 하나요? 귀에 약간 문제가 생기셔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동이 아무래도 그뭐 다른 팔다리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니까 요 다음에 나갔을 때는 우리 동두천에 한번 가시자고요. 동두천인가 참 의정부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돼가지고 아무튼 그쪽으로도 한번 가시자고요. 그래서 그쪽 어디에서 좀 구하고, 우리 지난번 홍대 근처에서 그 다래원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 예수로 살기. 근데 그 근처에 카페가 있었지 않습니까? 2층이 크지 않고 이렇게 아담하던데, 거기 우리가 모이면 몇 시간 쓸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마셔주고 하면 커피도 시키고 뭐 이러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장소들을 좀 미리미리 알아봐서 그런 데서 좀 하시자고요. 그런 데서 거기 그런 데는 이제 우리만의 공간으로 몇 시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좀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함몰되어져 살지 말고 한국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며 사십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좀 지나치게 겸손한 게 있어요. 아니면 완벽주의자라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신 것으로 충분히 전하실 만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내 언어로 성경에 있는 인물, 역사, 사건, 컨셉 등을 내 언어로 좀 정리를 해보셔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노트에 적으셔야 합니다. 말로 하면 잊어먹으니까. 뭐 하신 분도 좀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워낙 많이 쏟아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직접 끼치십시다. 설사,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십시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의 제나 우리 작은 자기에 올려져 있는 설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셔도 되고 소개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사람들 어느 점이 불충분한가를 대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고 에피소드, 비밀의 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 뭔가 적극적인 몸짓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데 방송이라든가 또 인터넷 그리고 오프에서의 모임 또 오프에서의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드카피 같은 거를 만드시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 공부 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보다는 이렇게 뭐 하드카피를 보시는 걸 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집회도 앞으로 꾸준히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이런 걸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갈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모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라도 좋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좀 이렇게 보시고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목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뭐 성경 공부라는 이름을 굳이 달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궁금한 얘기를 서로 나눠보자. 이렇게 좀 전달을 해서 말이죠. 각 지역에서 카페나 아니면 어느 가정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모여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갈수 있는 한 여러 군데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신자로서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가정에서 열심히 좀 살아주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 영광을 좀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웃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해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내가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올해는 결단을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각 지역에 모임을 만들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한국 외 지역도 좋습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들으시는 분이 두 분인가 세분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지난번 우리 사람 예수로 살기 때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아마 영국 귀국을 하셨나? 아무튼 그때 인사를 나눌 때 일하신 지가 3주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말고도 또 계셨거든요. 하노이 지역에 계셨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외 지역도 좋습니다. 다만 초청을 하실 때는 경비 정도 비행기 값하고, 체재비 정도만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만하다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돈을 두 분, 세 분, 네 분이 모아주셔서, 준비를 하시고 저를 만나시는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다가 헌금이란 이름의 삥을 많이 들키셨잖아요. 그것들 중에 상당히 일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신 분이 미국 지역에 한, 뭐, 몇 군데 계시단 말이에요. 미국도 좋으니까, 미국은 1년 내내 괜찮아요. 아무 때나 불러주시면 달려갑니다. 차로 가는 지역은, 갈수 있는 지역은 차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사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삶을 올해는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 잘 되고 있군요. 잘 되고 있습니다. 비밀 해제 영상 어땠나요? 이렇게 우리 키다님께서 물으셨더니 우리 성현빈님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분께 여쭸는데 대답을 해주셨네요. 비밀 해제뿐만 아니라 황 목사님 설교는 참 좋아요.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서요.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해석이 문제여서 제가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석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 들어보고, 그리고 방송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왜냐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말. 그렇죠, 말.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더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이 얼핏 드는 거는 뭐냐면,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비도덕적인 말, 뭐 이런 거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은 15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전체 문단을 보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가서 보면 제가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성경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1절에서 또 3절까지를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그 출처인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라고 했었을 때 이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던 그런 말들과 행동 있잖아요. 이걸 더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6절을 보면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것도 읽어드려 볼게요. 하느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 11조의 감사의 생일 헌금을 내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줄어들어 버렸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라고 하는 바리새인, 성경교사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유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기들의 정결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됐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리는 거는 그 교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 교리 있잖아요. 그 교훈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를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쉼이라고 하는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그 구원, 그러한 삶을 살아라.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쉼을 누려라. 폭력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신적으로, 즉 영적으로 안식을 누려라, 쉬어라 라는 말이죠.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게 그 말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일을 하면 죽여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져내라. 마태복음 12장에 건져내라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립서비스 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거, 입술로만. 지금도 입술로만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만.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죠. 예수께서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시고 옥에 갇히시고 뭐 이랬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를 섬겼다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른편에 염소야 이래버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던 그 사람들, 이웃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립서비스 하는 거야.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1절과 18절에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더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채 먹지 말지니라 했지만 피채 먹어도 더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늘이 없는 오징어나 문어나 낙지를 드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죠? 비늘이 없는 거. 그리고 굽이 갈라진 돼지를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요? 마음이 출처니까, 그 말이 출처니까,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할 때 무슨 의미를 담아서 했다는 거예요. 담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18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늘 윤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늘 윤리를. 그러니까 윤리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역사 기록들 있잖아요. 이걸 시간대로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그냥 의미만 취한다는 거죠. 의미만 취하지 시간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물론 이런 세대, 우리 윗세대가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이 되어졌을 때 dispensation, 즉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의 모습, 방식 이런 것들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트렌드 뭐 그때 당시에 뭐 사회적 모습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철학 뭐 교육 이런 걸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세대 그랬을 때는 시간의 의미보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우리 차영배 성도님께서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말씀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배에 대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 바로 다음에 우리들에게 실천 덕목으로 그거 주셨단 말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했었을 때도 세대는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 에이지, 시간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세대의 철학, 초등학문이라고 말했던 그 속임수라고 말했던 그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교육,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트렌드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정황 아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황은 돕는 역할만 해야지 정황 안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사실 하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황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황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늘 윤리라고 하는 righteousness, 의 있죠. 이것이 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선이라고 했잖아요. 절대선의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혹은 절대선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얼핏 그냥 무심코 읽으면 11절이나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냐하면 출처가 마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1절서부터 20절까지 쭉 한 문단을 다 읽어보면 이들이 자기 스스로 만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 것을 비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율법들이 있나를 우리가 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을 해주고 뭐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비판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딴에는 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이 다 착각하는 게 다 내 딴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방식은 아내의 방식과 틀려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하는 거는 안 된단 말이죠.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내의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딴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뭐냐면 내가 만든 율법대로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만든 율법대로. 내가 만든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먼저. 그렇죠? 왜 그래요? 성경에 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실천 덕목으로 그랬지. 일단 돈을 벌면 열의 하나는 혹은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월급과 그 다음에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 월급과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또 열의 하나를 떼야 되니까 열의 하나를 떼서 교회를 먼저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 가지고 우리 살고 뭐 부모님 용돈 드리면 드리는 거지. 이렇게 적용하는 또 다른 어떤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부모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 돈 탐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늘에 쌓여지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15장에 나왔잖아요.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를 섬겨 그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다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그렇죠? 뭐 부모 온중경이라는 그 스님들이 뭐 이렇게 목닥 치시면서 그거 뭐라 그러죠? 그것도 어떤 운율이 있던데 막 그렇게 하는 게 긴 그 있더라고요. 옛날에 녹음 테이프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아이 하나를 낳을 때 뭐 그 젖이 8마리요 피가 뭐 8대래나 피가 8대요 젖이 8마리 들어간다 뭐 이런 그 이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정확한 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 자녀를 하나 그 출생하는 것에 얼마나 어미가 고생을 하며 그 육신적으로 그 절대적 희생을 하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아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아기를 바라보면서 모든 엄마가 보여주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길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거, 첫 열금을 받으시면 부모님을 섬겨주시는 거죠. 열의 하나를 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받으면 110만 원 드리고, 3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 드리고, 5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을 부모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금도 부모님께 드리고, 생일원금도 부모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자녀도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교육비도 되고 그리고 또 이웃 사랑도 또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이제 그 잘못 읽으면 바보가 되거나 악마가 돼요. 성경은 전도서 말씀대로에 하면 이 바보가 되거나 악마가 되는 걸 동일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악한 것이 미친 것이고 미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전도서 몇 장인가 3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장인가 몇 장이 있어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친 거 이걸 같이 놓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건 무지한 것과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마다 이 해석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올해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가 요모냥 요꼴이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일단 주일 성수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주일 성수가 교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법으로 제정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주일 성수를 한다고 치자고요. 안식일은 결코 특정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말씀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일요일, 미국엔 그걸 일요일이라고 하지 주일이라고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썬데이예요. 롤스데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만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특정일로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렇다고 치고라도 그 다음에 그걸 줄성술했으면 안식일 계명처럼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여가지고 여집사님들은 밥해 대고 말이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량 뭐 인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차 뭐 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거 왜 뭐 성경에 뉘앙스라도 있냔 말이에요. 안식일 계명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곳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엿바꿔먹듯이 그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있어야 교회를 나오는 것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와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참석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뇌 교육의 현장을 합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사탄이. 여러분 자유스럽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고 일주일에 다섯 번 교회 가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도 돼요. 정말 저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거든요. 이제 완전하게. 그래서 가시면 저 같으면 가셔도 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지만 이것이 율법화가 돼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왜 만들었냐면 흑암의 권세자인 사탄이 이걸 왜 만들었냐면 세뇌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현장을 합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게 한 다음에 11조를 대표해서 거의 수십 가지, 뭐 20몇 가지, 30몇 가지의 이르는 헌금들을 만들어서 자금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자금을 확보해요. 그리고 돈을 낸 사람들의 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소원성취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이룰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소원이 성취가 되고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며 무병장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돈 낸 게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인식이 있거든요. 복채에 아깝게 여기면 복도 다 달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채를 많이 내는 거죠. 내 창고에 그득 차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11조 한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노력보다 여행수를 바라고 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민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민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서는 보면은 어떤 일이 지금 2016년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어요? 범죄란 범죄는 죄다 저질러요. 예를 들면 성범죄. 그렇죠? 뭐 전병욱이 저질렀죠. 뭐 라이즈업이라고 하는 이동현인가? 뭐 그 친구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선교사라고 60도 넘었던데 뭐 어디였어요? 라오스인가 어디 뭐 캄보디아였나? 그 뭐 열 몇 살, 스물 몇 살짜리 아이들, 그 다음에 또 그 단기 선교 갔거나 뭐 거기 도우러 갔던 그 자매들, 한국 자매들, 뭐 죄다 건들고 말이죠. 그렇죠? 또 오정영 같이 뭐 그 논문을 표절하고 말이죠. 오정현은 표절 수준이 넘었죠. 완전히 그냥 베껴 쓴 거죠. 카피 페이스트 한 거예요. 그렇죠? 복사 붙이기. 뭐 이거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무슨 교단이에요? 그 오정현 그 뭐 이전에 뭐 목사고신가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취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짓말한 게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들을 끼고 돌아요. 이들을. 편파적인 이기심, 집단 이기심이 극도로 달해서 말이죠. 사랑이 아닌 그야말로 끼고 돌기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이나 용서나 사실은 용서라는 사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같은 의미, 적어도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지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악질범들에 대해서 무한대의 무죄 방면을 해준다. 조용기의 그러한 횡령 배임도 그냥 무죄 방면이죠. 그렇죠? 다 무죄 방면 해주더라. 이 기독교계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교회들의 용서가 용서가 아니에요. 일단 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조성한 도덕에서도 이런 사랑은 없고 이런 용서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도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괴물이 돼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온 것처럼. 괴물이 된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랬을 때 제가 짐승이 애니멀이라기보다 애니멀이 아니라 거기서는 몬스터죠. 아니면 비스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괴물이란 말이에요. 괴물. 한국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괴물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독교가 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등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진 건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결정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개떡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더 이상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 구분하고 살자고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걸 구별지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Follower of Jesus Christ예요. 그렇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따로 말을 하자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자고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흑암이라는 그 세상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더럽고 음란한 모습을 보고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를 보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빛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였단 말이죠. 교회는 이미 흑암이에요. 괴물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야말로 야만의 정글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딱 주님 한 분만입니다. 주님 한 분. 아, 이것도 잘 말씀을 드려야죠.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 말에서 욕들은 분이 계시죠. 유기성 목사. 그렇죠. 탄핵 뭐 이런 거 막 광화문에서 난리들이 나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럴 때 영성일기를 쓰자. 이랬잖아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특정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에나 올인하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듯 기다리고 있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시여 주께 해서 이 더러운 그 흑암의 세상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무슨 찬송 그 복음성경의 가사처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최근에 그 목사의 설교가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뭐 분노의 영이 뭐 사로잡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분노의 영이라는 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시라고요.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11가지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을 11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11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세요. 분노의 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이. 없어요. 그런데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성경 본문도 전혀 그 주제하고 맞지도 않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설교 제목과도 맞지가 않고 말하다가 보니까 그걸 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고의로 그랬든 아니면 일부러 말하다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흘렀든지 간에 그분은 정말 죄송한데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말은 고상하게 나오지만 가치가 전혀 없어서 개안나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에나 버려질 그와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로 뭉쳐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무튼 그 설교를 다시 문제가 돼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비판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지했잖아요. 성경을 딸딸딸딸 외웠더라니까요. 400년 아니면 420년 혹은 뭐 덜 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기라고 있잖아요. 구약 끝나고 신약 시대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동안 하느님께서 입을 닫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닫고 계셨지만 그 구약 전체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게 주야로 묵상한 거였단 말이죠. 그렇게 주야로 묵상해서 성경을 그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퍼블리셔가 뭐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책으로 전달됐던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그저 조금씩 조금씩 조각 형태로 몇 자 써서 말이죠. 몇 문장 써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모아져서 신약시대 4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대로 전달이 될 정도로 묵상을 했던 그들인데 그들더러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경을 잡다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많은 구절을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고 영성일기라는 것을 써라라고 하는 것을 비판당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왜 비판받는지를 모르겠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말은 아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가이드라인, 즉 생명줄로 알고 산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건 옳다고 인정하고 그르다고 말씀하신 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내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축적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지.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가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고 그저 기도에 올인해버리는 거, 이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참여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영성일기나 쓰고 있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세 보면 본받고 만진 바 되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만진 바 되셨다. 왜요? 성육신 하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또 요한 복음에 가보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 말씀이 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를 영어로 할 땐 I believe Jesus Christ가 아니에요. I believe in Jesus Christ예요. in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원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럼 I trust you잖아요. 목적어가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요 동사 뭐 목적어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게 몇 형식인가요? 아무튼 이거 우리 이건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때 그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 관용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 그럼 예수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행함의 모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섭리를 증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2016년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아까 광고를 드리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잘 한 해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댓글 몇 개 올랐는데 요거만 읽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님께서 옛날에 하느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느님 것인데 왜 자꾸 돈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갔는데 바쳤거든요. 근데 바치면서도 재미가 좋았어요. 헌금을 수입에 비해서 많이 했거든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헌금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헌금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져요. 혹시 내 창고에 그득 찰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함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난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기쁘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헌금 중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디 물어볼 것도 없었고요. 이제는 알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하셨으면 됩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주일성수 신구약 찾아도 없어서 정말 오랜 세월 궁금했어요. 예,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키다님 이전 방송 잘 안 들으셨나봐요. 저도요. 자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마음을 주니까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쪼잔한 존재로 만들어 목사들의 주머니만 채운 시절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뭐 전부 그랬죠. 지금이라도 돌이키셨으면 됐어요. 아까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 갖고 그리스도 나라로 입성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리도 쓰이고 저리도 쓰이는 거니까 돈 아까워하시지 마시자고요. 돈 아깝고요. 그랬는데 뭐 괜찮아요. 예, 백승아님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통독 2회 정도 했고 신약만 본 것은 6, 7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송구영신, 다니엘 기도회 등이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없죠. 그죠? 맥추절은 있죠. 맥추절. 맥추절이 77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석 때 하느님께 감사하면 돼요. 종교 절기로 굳이 하실 것 없고, 그렇죠? 그냥, 추석 때.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 추석이니까 우리는 추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추석 때 모여서 송편서로 만드시고요. 만드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전병훈 보세요. 자기 입을 통해 가장 많은 자기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예배당에서 설교도 아니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 맞아요. 기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건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니크네스라고 하는 거 스페셜티를 주는 거죠. 지문 달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성격 비슷한 거 이건 안 변해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옛자원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거 교회에서 옛날부터 무식한 목사들이 말해요. 도덕적 변화로 굉장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덕적 변화, 이 절대선을 성취하는 그런 변화로서가 아니라 뒷담화하던 사람이 뒷담화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정도?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지. 그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도덕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해서 바람 피는 놈들 그리 계속 바람을 피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주변에서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저기 겪는지라는 청년 때부터 하는 그 청년이 있으면요. 그런 청년들을 아무리 멋져도 아직 그 결혼을 안 하는 자매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배우자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죠. 영화 밀양에서 아이 죽인 인간과 같죠. 그래요. 맞아요. 용서 그래요.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께서도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아유, 그걸 그대로 못 전하겠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들의,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내게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치라는 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무효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무효. 하나님이 무효 선언을 하셨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준 거지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저는 전병욱 씨를 제 인생의 멘토로 오랜 시간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접으셨으니까 됐어요. 목사님, 유기성 목사를 비판하는 글을 어디서 보시는 건가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몇몇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요즘 뭐 이제 저랑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신 분들은 저처럼 비판의 나를 세우신 분들이라서 가끔 그 동영상을 뚝 잘라가지고 자기 그 거기에 막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유튜브에 가서 그 사람 설교를 전편을 들어보는 거죠. 이제 일부만 잘라 갖고 오니까, 아니면 이제 그 동영상을 자르지 않고도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전달했을 경우 저는 이제 찾아가서 봐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설교를 조금씩 막 그 패스트포워드 하는 거죠. 넘겨 보기는 하지만 끝까지 다 들어보기는 해요. 혹시 오해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 들어보고 말을 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이 사람이 좀 자꾸 엇박자 모습을 보여서 최근에 몇 개를 들어봤는데 가치가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최근에 더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들을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많이 악한 모습이 보여요. 그 말들이 굉장히 미혹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서 들어보시고 잘 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답을 예하고 대답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키다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그 키다님께서 내하고 대답해도 집에 와서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요즘에는 진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뭐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인사, 기독교인들이 인사말로 변했어요. 사실 많이. 심각하지도 않고, 뭐,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심각하게 해야 될 문제다 싶으면, 그런 문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만인 제사장, 그, 제도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님이 기도해주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신약 시대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 팀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뭔 중보 기도? 중보 기도 하실 일이 없단 말이죠. 다만, 이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리고 지체니까 하나 돼서 한 마음 품어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어여삐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자매가 저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이 형제가 저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수는 있죠. 그런데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는 듯,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뭐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거나 어떤 효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요.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마시고. 왜냐하면 키다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키다님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달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다님의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요것만 상달이 될 건데, 요게 상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있어줘야 돼요. 인사성 멘트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만인 제사장 제도를 세워주셨으니까. 성수의 정을 갈라버리시면서. 그렇죠? 그분이 진솔하게 기도하는 데에 키다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실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면서 키다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작동케 해서 키다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응답을 해주시겠다. 결과물을 도출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해준다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태도를 견지했어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잘 사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키다님의 그 본심,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분과 관계를 잘 지속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것이 중요해요. 친한 친구는 기도 중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목사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이럴 때는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이 웃습니다. God said, God told me last night.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저께 내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이렇게 하면 막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미국은. 기도 중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신비주의자일 확률이 높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친구인데요. 기도 중 자기 암시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착각하는 걸까요? 모르죠.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이 말을 만약에, 이건 이제 그 말을 들어봐야 돼요. 친한 친구의 말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이 기억이 나더라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근데 기도 중에 주님 이제 말씀으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 직접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이건 다이렉 파이프라인이라고 직접 게시파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자기에게 직접 특별히 또 다른 말을 해주실 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충분한 책이 못 되잖아요. 뭔가 부족한 책이죠. 그죠? 이 성경이 구원으로 이르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말을 더 해줘야 되겠죠, 그분에게.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틀린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다가 농담인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도 참 잘 넘겨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비밀의 대청자 분이시면서 작은 적에 회원이신 분인데 제가 첫 번째 한국에 갔었을 때 방송 중에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길래 제가 딜루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딜루전이 그런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하게는 망상에 빠지는 거 이런 것도 딜루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에 빠져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해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음성이 아닌 어떤 느낌을 받았다. 이 느낌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느낌은 느낌일 뿐이잖아요. 느낌은 느낌이에요. 팩트로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객관화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하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는데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객관화가 가능한 것이 진리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느낌은 객관화시킬 수 없으므로 그것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난 이렇게 느꼈어. 뭐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럿과 함께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느낌 갖고 살지 말자고요. 우린 성경이라고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꾸 받으려고 기도에 돌입을 하고 기도 가운데 자꾸 느낌 같은 어떤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신앙생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법도와 규례들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응답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다시 한번 여쭙고 물어보고 요구하고 해서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어다 라고 해주신 그 말씀에 응답해 드리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하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제가 몇 개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으니까 찾아 들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살아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말을 해놓고 있고 바울의 경우를 극명하게 드러놓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여전히 바울이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전적 주권적 일하심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나? 아무튼지요. 응답받아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놓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신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을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아, 한 가지만 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잘 산다는 거? 더 잘 산다는 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요?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그러니까 영어로는 secret이 있고 secular가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다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그 열매를 얻는 거. 그게 더 잘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느님의 절대선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살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서 영적인 성취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러한 삶이 신앙적으로는 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세속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늘 성격을 가진 것이 있는데 자금의 교회에서는 이 세속적인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신자로서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선이 내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건데 이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돼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좋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저처럼 물질은 없지만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나눔으로써 또 그와 같이 잘 사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잘 사는 거. 주님 안에서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의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한 차원 높은 더 숭고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금의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가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쉽게 내팽개쳐 버리면서 돈과 이것을 맞바꿔 버렸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세벨과 침상에서 배를 맞춰 나 뒹구는 꼴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못내 안타깝고요. 우리 비밀의 제청자 여러분,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구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쟁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